꽃 중에는 꼭 보름달이 환할 때만 꽃을 피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기일식 때가 되어 왕성하게 번식하는 곤충도 있습니다. 또 별자리의 이동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보금자리도 옮기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요, 계절풍을 타고 천리길을 가는 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런 꽃들과 새들과 동물들처럼 사람 중에도 더러는 가을만 되면 뭔가 아주 색다른 일이 낙엽을 따라서 생겨질 것 같은 그런 분도 항상 있을 텐데요. 오랜 연휴 끝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바로 그 가을이 갑자기 깊어져 있죠. 오늘 첫 곡,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When I'm Falling in Love,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 2동의 엄상윤 학생,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엽서를 받고 어떻게 신청을 곡을 안 틀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쁜 엽서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부르기가 힘들다고 엄상이라고 부른다고요? 글쎄요. 엄상윤 학생. 이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앞으로 DJ인 그 윤상 씨가 들으면 아주 엄숙한 표정을 지을 것 같은데요. 엄상윤, 윤상엄. 괜찮은 이름인데요. 자, 아주 좋은 시를 적어두셨어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러해야 할 모습에 한 걸음 다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질 때, 누군가와 할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그때 나는 인생의 첫 관문을 통과할 자격을 가질 것입니다. 꼭 바뀌어야 할 것은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이건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자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의 일부를 적어주시면서요. 힘들 때, 우울할 때 한 번씩 되새겨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네요. 자, When I'm Falling in Love, 하이틀의 사연을 올려주신 단곡대 한성혜 씨, 부천의 동렬 씨도 잘 들으셨죠? 자, 오늘부터 FM 영화 음악이 새단장, 꽃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이틀 말고도 엽서로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원 819호입니다. 다음 곡은 관악구 봉천 10동에서 이용숙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아, 저희가 마련한 시사회 피아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시사회장에 갔는데 그만 몇 명 앞에서 끊겨버렸다고요. 박복한 모양이라고 이런 글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고 하는데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친구를 만나는 게 훨씬 행운이 아닐까요? 자, 오랜만에 본 혜정씨와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영화 리셀 웨폰 3 중에서 스팅과 에릭 클랩턴이 부릅니다. It's Probably Me. Ask yourself, who'd watch for me? A solitary voice to speak out and set me free.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I'm not the easiest person I ever got to know. It was hard for us both. That I feel unsure. Some would say I should let you go your way. You only make me cry. But if there's one guy, just one guy, who laid down his life for you and I, I hate to say it, I hate to say it, but it's probably me.

like it. It's only mystery. I like it.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It's only mystery. Nouvelle Image라는 이름에 걸맞는 SF 영상과 락 뮤직이 한데 어울려서 주목을 끌었던 영화죠. 릭 베송 감독의 지하철, Subway 중에서 It's Only Mystery였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맡은 에릭 세라는 릭 베송 감독의 작품만으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음악가죠. 1960년생이니까 지금 갓 서른이 넘었는데요. 아버지가 기타리스트였기 때문에 에릭 세라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하죠. 17살 때 벌써 오케스트라 지휘를 맡았을 정도로 재능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원래 에릭 세라는 영화 제작자가 될 꿈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릭 베송 감독을 만난 것은 1979년, 그러니까 릭 베송 감독이 조감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죠. 에릭 세라의 음악에 흥미를 느낀 릭 베송 감독은 첫 단편 영화 음악부터 이 에릭 세라에게 부탁을 했고요. 그 뒤에 91년 아틀란티스에 이르기까지 이 두 사람의 오랜 컴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릭 세라가 음악을 맡았던 그랑블루, 니키타 이런 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음악은 대부분 컴퓨터와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락 뮤직이 많습니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교향악을 도입하라는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이미지와 사운드만의 영화 아틀란티스에서 에릭 세라는 자신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신디사이저를 첨가한 장중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아틀란티스 영화의 음악은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참여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릭 세라는 이 작품 하나만으로 이제는 프랑스 영화음악계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로 우뚝 올라섰지요. 자, 아틀란티스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바닷뱀이 해초도 없는 바다 밑을 헤엄치는 장면 있지요. 릭 베송 감독은 이 장면을 마치 이 바다 밑을 마치 사막처럼 그리고 있는데요. 에릭 세라는 이 사막을 아라비아 사막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물뱀의 춤이란 곡인데요. 들어보시죠. 어떠셨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부르는 바람까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아, 리페송 감독의 아틀란티스 중에서 바다 밑에 헤엄치는 물뱀의 춤 들어보셨습니다. 프랑스 영화 음악계가 이 에릭 세라와 베티 블루 37.2 그리고 연인 등에서 음악을 맡았던 가브리엘 야레 등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면요. 최근 들어서 할리우드에서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뮤지션으로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마크 샤이먼. 이름이 좀 귀에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마크 샤이먼은 배우이자 영화음악가로 활동 중이죠. 다른 뮤지션과는 좀 달리 이 샤이먼은 집안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음악이나 영화에 관계된 가족이 없습니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쭉 음악을 좋아했던 그 취미가 평생 직업이 된 거죠. 샤이먼이 처음으로 영화음악에 손을 댄 것은 배트 미들러가 주연한 빅 비즈니스였어요. 비디오 제목으로 아마 인생의 반전이었죠. 굉장한 코미디물이었는데요. 원래 배트 미들러의 백킹 그룹인 할레스트의 뮤직 디렉터를 맡았던 그 인연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였죠. 이 마크 샤이먼이 음악을 맡았던 시티 슬리커스, 우리 제목으로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죠. 이 중에서 주제가 Where Did My Heart Go? 마크 샤이먼이 작곡하고 제임스 잉그램이 노래한 이 곡 한번 들어보시죠. 영화 Cities Lakers, Goodbye New York, Good Morning 내 사랑의 주제가 마크 샤이먼이 작곡하고 제임스 잉그램이 노래한 Where Did My Heart Go 였습니다. 신디사이저의 대가로 알려진 한스 짐머나 아카데미 작곡상을 3년 연속 수상한 앨런 맨킨, 또 데이비 크로넨버그와 오랫동안 컴비를 이루어서 컬트 무비 음악가로 알려진 하워드 쇼어, 이렇게 최근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음악가들은 대부분 40대가 넘은 중년들입니다. 그것은 이 영화 음악이라는 장르가 뮤지션들이 처음부터 손을 대기에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또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파트를 전전하면서 연륜을 쌓은 뒤에 정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 음악 분야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음악을 들으신 이 마크 샤이먼의 경우는 상당히 일찍부터 영화음악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다른 분야에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좀 독특한 케이스의 뮤지션입니다. 샤이먼은 영화음악 이외에도요, 브로드웨이 무대의 많은 작품들의 음악을 맡았고요. 뿐만 아니라 90년 이후부터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뮤직 디렉터도 맡고 있습니다. 영화음악의 초보 시절부터 이미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한 이 마크 샤이먼은 말 그대로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데요. 그의 음악적 특징, 한마디로 특별히 고집하는 장르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팝 뮤지션이기 때문인지 그가 전달하는 감성은 대중들에게 무척 친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그의 성공 요인이기도 하죠. 팝이라는 평범한 대중음악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음악가 마크 샤이먼. 그의 이런 장점 때문에 대중과 그의 거리는 점점 더 좁혀질 것 같습니다. 자, 그의 대표작으로는 미저리, 아담스 패밀리가 있고요. 또 라스베가스에서의 한임은, A Few Good Men, 시스터 액트,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담스 패밀리 중에서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릴게요. 아담스 패밀리 첫 장면, 맨 첫 장면에 나오는 곡 있죠? Deck the Horse, 그리고 메인 타이틀입니다. 'Tis the season to be jolly, fa la la la la la la la la. Don we now our gay apparel, fa la la la la la la la. Troll the ancient Yuletide carol, fa la la la la la la la. 영화 아담스 패밀리의 첫 장면에 흐르던 유쾌한 곡 Take the Horse와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영화 음악에 관한은 헐리우드의 실세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뮤지션 제임스 뉴튼 하워드입니다. 요즘에 영화 음악의 사운드트랙 자켓에서 그의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의 활동력은 왕성합니다. 제임스 뉴튼 하워드는 원래 엘튼 존의 키보드 주자로 활동했던 관록 있는 뮤지션이죠. 랜디 뉴먼의 그 노래죠. You're My Everything. 이것도 바로 그의 작품이고요. 그 외에도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다이애나 로스도 조지 벤슨의 곡들을 작곡해주기도 하고 또 레코드를 직접 제작해주면서 점점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89년에는요. 에미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대중음악 작곡가에서 영화음악 작곡가로 변신한 제임스 뉴튼 하워드는 그동안 놀라울 만큼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왔습니다. 그가 맡았던 대표적인 영화들만 해도 메이저리그, 모두가 미국인, 탭, 와일드캣스 이런 영화들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귀여운 여인, 프리티 워먼, 사랑을 위하여, 다잉 영, 또 사랑과 주옥, 유혹의 선, 비공개, 마이걸 이렇게 수많은 영화들이 있죠.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영화죠. 그가 음악을 맡은 영화 다잉 영 중에서 들어봅니다. I'll never leave you. 영화 속에 줄리아 로버츠의 마음을 대변한 것 같은 곡이죠. 영화 다잉 영 중에서 I'll never leave you.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음악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많은 영화들의 음악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대중의 기호를 관찰하는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여인이나 다잉 영 이런 음악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그가 관객의 취향을 얼마나 잘 맞춰나가고 있는가 대변에 알 수가 있죠.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음악적 특징은 기존의 곡들을 영화 속에 적절히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오리지널만을 고집하지 않고요. 대중적인 음악을 영화 분위기에 맞게 아주 잘 이용한다는 것이죠. 여화 My Girl에서도 그룹 템테이션의 My Girl 같은 올디스들을 사비시켜서 잔잔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었죠. 그의 이런 특징 때문에 제임스 뉴튼 하워드는 지금껏 멜로드라마의 음악을 많이 맡았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오히려 더 잘 전달하는 것, 이것이 그가 표현해내는 음악의 느낌이죠. 군포 3번 2동의 정진규 학생, 아마 지금쯤은 새로 이사간 그곳에서 새 친구들에게도 조금씩 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작곡한 My Girl의 테마, 그리고 이어서 그룹 템테이션의 My Girl입니다.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작곡한 My Girl의 테마, 그리고 그룹 템테이션의 My Girl이었습니다. 영화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 이어집니다. 택시 드라이버의 테마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마련한 시네마 뮤즈 시간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더욱 멋있는 음악들, 더욱 감미롭고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하이틀의 정현철 씨의 신청곡으로 오늘 FM 영화음악은 문을 닫지요. 서울 동작구 사당 1동의 정웅재 학생 협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스트 모이칸의 메인 타이틀,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